대한민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노래 최고사령관기 날래며 승리를 떠올지리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송민화, 김동철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천재적인 예지와 불패의 담력을 지니신 희세의 손군 용장을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수별 아로 새겨진 최고 사령관기를 폴폴 휘날리며 사회주의 소존에서 승리만을 떨쳐갈 용족 조선인민군의 멸족의 기상과 투지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온수님께서 이끄시는 손군용도의 길을 따라 일심 단결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 추동하며 혁명의 영원한 진군가로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높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노래 김종훈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며 논리 불리워지고 있는 가요 김종훈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이 노래는 사령부의 안녕을 목숨 바쳐 결성이한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우리들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를 목숨 바쳐 결성이할 우리 천만 군민의 초리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선율은 힘있고 씩씩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으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센 의지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이 땅 위에 수령결성의 메아리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간 마지막 순서로 가요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 조국이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8, 199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조국을 위한 길에 청춘의 모든 리상과 꿈을 소슴없이 바쳐가려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삶의 지향을 노래한 명곡입니다. 가요는 조국을 노래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머니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에 대한 보답의 한 마음으로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심장까지도 다 바치어갈 우리 시대 청년들의 불타는 지향, 감 높은 열정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래는 훌륭한 시음악적 정서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조국을 위한 길에 청춘의 모든 리상과 꿈을 소수모시 바쳐가려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삶의 지향을 진실하게 노래한 것으로 하여 오늘도 사람들로 하여금 김정일 애국주의를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